조선인민내무군 군악단 창립 이른돌 기념연주회가 6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인민보안상 최부일 동지와 인민보안원들,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연주회를 관람했습니다. 연주회 무대에는 쥐주악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드럼비트 삼중주, 당이여 그대 있기에, 색스폰 독주, 인정의 세계를 비롯한 여러 정목들이 올랐습니다.